그의 수많은 미움과 원망 괴로움 이 조용한 밤에 거니 너를 묻어두려 하지 아무도 네 손을 잡지 안고 멀리 너를 외면했지 했지. 모두가 뱉고 네 생각과 말들 때문에 저만 말해 우리 너의 대체 왜 널 밀어 아는 밀어 가둬두니 너를 믿어 믿어 믿어 흑백으로 눈에 비치는 미로 너 빼놓은 나였겠지만 널 위로할 수 있어 그까지 어찌하여 자유마고 너를 이해하고 감히 너를 나눠 말없이도 눈을 감아 이 어린 양의 외침 들어주소서 아까 내 줄 서여주소서 그 너네 영원 살아 지혜주소서 숨이 막혀 눈을 감아 저 눈물 삭혀 가슴에 담아 다같이 불행한 사람 있을까 그런 부정적인 내겐 다음 생도 지금 같다고 왜 그래 넌 더 이상 기댈 것도 없어 누가 널 아닌가 내게 다가와서 깨어내주겠어 네 안에 널 찾지 못한 네가 원망스러워서 내일의 태양을 너는 가까이 하자 신이 없어 이 하늘은 왜 네가 자신의 감이 되기를 의심연스러 해결해 홀로 영리되는 삶 속에서 격려다 왜 바라요 쓸쓸한 바람 소리엔 누기가 속해 절망 속이 절실했던 꿈 마전이 앞에 물을 꿇게 감히 현실이는 강물 속에 답이 hey 땅이 왜 난 살아가는데 답이 왜 없냐면 죄 없는 세상에 다 물어 넌 알잖아 내 삶을 영역히 더 I pray for myself and pray for my life 네 존재감을 이제 느낀단 확실히 말해 스스로 방향을 제시해 보렴 너이 밤에 말해 으로부터 자로에 꼭 피울 수 있게끔 꼭 우린 변한 끝에서 비로소 내리쬐는 저 빛을 보게 되네 내 줄 서여주소서 그 너네 영원 살아 지혜주소서 내게 우리 내가 숨 쉴 수 있게 뭐라 도움을 지혜도 살아갈 수 있게 거짓하러 나를 도와줘 쓰러지지 않을 용기를 주소서 악한 것을 버릴 지혜를 주소서 사람과 사람 내 삶의 사랑을 주소서 이 어둠 속에 환한 길을 비춰주소서 분노와 공포 대신 큰 평안한 평화를 내게 희망을 붙잡고 전해 큰 힘을 주소서 아까 내 줄 서여주소서 그 너네 영원 살아 지혜를 주소서 내가 숨쉴 수 있게 뭐라도 원치 해도 살아갈 수 있게